받을 땐 행복하지만 주는 맘도 햇살이에요. 그대와 나 만약에 이별을 할 땐 그대 먼저 외면하세요. 버림을 받을 땐 서럽지만 주는 마음은 아플 거예요. 사랑은 불가품이래요. 불같은 사랑이 가슴에 넘칠지 행복하지만